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20대를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행복해서 웃음만 나오는 순간도 있을 테고,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엉엉 울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구나 싶다가도 처음 마주하는 상황들에 당황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건가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 이번 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만난 2021년, 우리의 청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모두 처음이지 않나요? 출발 드라마 여행 세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이번 생을 처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드라마입니다. 그럼 노래부터 듣고 올게요. 첫째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드라마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입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2017년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보조작가 지호와 어플리케이션 디자이너 세이의 로맨틱 코미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뻔한 사랑 이야기였다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20대에서 30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연애할 시간도 없는 여자.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남자. 직장 안에서의 묘한 성차별 때문에 늘 머리가 아픈 여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을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이죠. 저도 며칠 전 이 드라마를 다시 보았었는데요.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모두 제 친구, 아는 언니, 친한 동생 같아 보여서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빠질 땐 밤이 유난히 짧긴 해. 한 생각만 가득 찬 동상처럼 더 당연한 요즘 그래. 키와 소유가 부릅니다. Forever Yours. 갑자기 생각나거든 하공에 풍든 내 하루 이런 기분이 싫지 않나 걷기를 잃어 먼도까지 가고 싶은 밤 너라는 세상만 이어지니까 oh, 난 너에게 빠져 내 맘 Forever Yours. 여러분, 혹시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집을 뜻하는 하우스와 가난하다는 뜻의 푸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집은 있지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속 지호는 당장 살 집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이는 집은 있지만 30년 동안 대출을 갚아야 하죠. 이 두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집 때문에 결혼을 선택합니다. 잘 곳이 필요했던 지호는 세이의 집에 방 한 칸을 빌리고 반대로 하우스포였던 세이는 지호에게서 월세를 받기로 한 것이죠. 어때요? 보통의 로맨스 드라마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시작이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신선하고 현실적인 설정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 드라마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후 2010년 영화 맛있는 인생에서 미나 역을 맡으며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는 털털하고 똑부러지는 우수지 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솜 씨는 2018년 영화 소공녀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역대급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속 정윤아 역을 멋지게 해내며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죠. 저는 이솜 씨의 연기를 볼 때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큰 키에서 풍기는 아우라도 너무 부럽고요. 앞으로도 이솜 씨의 다양한 변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 같아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사람들은 이걸 사랑이란 말해 내게 낯선 떨림 NCT 드림 마이 페이지 내 맘이 하늘 위를 걷던 그때 어디론가 떨어질 것 같던 내게 누군가 말을 했지 주임에 나나나나나나 물음표 같은 세상 속에 나는 무얼 찾는 걸까 나나나나나나 길고 긴 이 길 끝에 내가 찾던 내가 서 있을까 상상을 했었던 대로 작은 손으로 썼던 대로 종이에 적은 게 절대로 낙서가 아니라는 거 내가 쓴 그저 위에 그럼 맨발로 세상 바꿔낼래 나의 발걸음을 넌 변매 내 맘의 소리를 따라서 난 지금 어딜까 다 알 순 없지만 난 나만의 나를 쓰고 있어 선뜻 이글 위엔 제목도 없지만 난 나만의 답을 찾고 있어 내 심장 소리를 따라서 온 세상이 두근대고 있어 내 맘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행복이란 뭘까 나나나나나나 마지막 페이지 끝에 그 의미를 찾게 되길 원해 yeah. 틈과 끝은 같은 원이기에 새로운 끝은 다른 시작이래 수도 없이 반복되는 출발점에 내 얘길 완성할 수 그들이 나를 다 알려줘 뭔가 뒤봐도 위가 맞다는 걸 나의 이름 내가 찍어 yeah. 세상이 찾기 어렵다면 내가 외쳐서 완료 종이에 다 남겨 So I can remember 목소리에 담아 So you can remember also yeah. 오늘 만나본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지호와 세희가 함께 살면서 싹트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쉐어하우스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청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바로 드라마 청춘시대입니다. 청춘시대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캐릭터들로 드라마를 채웠죠.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시즌2가 방영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수험생일 무렵 방영되었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을 키워나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물론 지금은 과제에 시험에 로망이 모두 부서졌지만요. 슬퍼지니 어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에릭남 소미 유후. 안녕이란 인사도 하기 전이었나 봐. 그냥 넌 뭔가 달랐었으니까. 향기로운 노래가 바람에 실려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다. 들어봐. 오오오 오오오 오. 봄이 오는 소리. 오오오 오오오 오. 너랑 듣고 싶어. 너와 벤치 위에 앉아서 내 이유보를 건네면 이 봄을 같이 나는 걷겠지. Yeah, 저 나무 위에 핀 작은 한 송이. 누가 이곳에 다녀간 걸까. 내일은 꽃을 피워낸 눈부신 계절 소재와처럼 오늘 내 아래 번져. Touching on you, love you, oh you. 너를 닮았어. Welcome to my la la land. 너와 두 눈을 마주 댄 우린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있고. Yeah. 평범한 모든 걸 더 특별하게 만들어.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아. 들어봐. Oh oh oh oh oh oh oh. 봄이 오는 소리. Oh oh oh. 너랑 듣고 싶어. 너와 잔디 위에 누워서 내 이어폰을 꺼내고 이 봄을 같이 나눴으면 해. Yeah. 저 나무 위에 핀 작은 한 송이. 누가 이곳에 다녀간 걸까. 내일은 꽃을 피워내 눈부신 계절 수채화처럼 오늘 내 안에 번져. Yeah. 너와 함께 다 보고 듣는 건 baby 모든 게 기적 같은 건. Oh oh. 이분 이틀 하나 하나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인생 다 비슷하고 고만고만하다. 다만 자기 별 주머니를 잘 챙기는 것, 그게 중요하지. 고만고만한 인생 안에도 때에 따라 반짝반짝 떠다니는 것들이 있다. 그때마다 그걸 안 놓치고 자기 별 주머니에 모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힘들고 지칠 때 그 별들을 꺼내보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다. 어때요? 따뜻한 드라마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할 순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UBS